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박천 견직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열돌 기념보고회가 12일에 진행됐습니다. 관계 부문,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자는 주최 96, 2007년 3월 13일 공장을 두 번째로 찾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어버이 수령님의 용도 업적을 감회 깊이 회고하시면서 수령님의 유훈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고 생산에서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 향상 대진군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말리마 기수, 말리마 선구자의 용례를 떨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갈 때 대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